나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. Heard what you gotta say. 뭐라 계속 지적되는데 I gotta love it and I gotta love my haters man. 앞에서만 더 대표는 계속해 이야기고 You don't wanna come through with me. 난 날로 울고 있어 늦기 전에 run away. Oh you better run far. You rockin' up. You screamin' up. You like that up. 미친 듯 up. 운동장 한 바퀴 맡겨도 넌 숨이 벌써 헐떡 잡으려면 담배를 끄는 돼. 허리띠를 좀 매, 운동화근을 좀 매. 날 피하려면 더 빨리 돼. 엠블랙 is bad.